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 준비위원회가 공산당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에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 경축 탄자니아 준비위원회가 다루이스 살람에서 태양절 경축 준비위원회가 도이칠란드 공산당에서 최근에 각각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들은 태양절의 즈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 영국 준비위원회가 영국 신공산당,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 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 조선친선협회의 공동 명의로 최근에 결성됐습니다.